시간이 아닐 때 먹는 간단한 음식을 간식이라고 하잖아요. 배를 든든하게 채울 만큼 먹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고요. 틈틈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도 간식 같은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일 앉아만 있었다면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을 한다거나 늘 붙어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사이에는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 책을 뒤적이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면서 다른 일에 잠깐 빠져보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하루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는 지금! 시간을 간식처럼 즐겨주세요.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오늘은 그냥 잘 수 없어 이 밤은 어떡해 안 돼 지금 먹으면 지금껏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두부리 두실두실 살이 차올라도 난 먹고 잘 거야 바람 동생이 날 말린다 해도 내일 생각할 거야 전화 길 들고 고민할 거야 지난번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양념이었는지 후라이였는지 살 빼지 마요 그대 없어 이 밤은 이렇게 비까지 오는데 어떡해 안 돼 계속 그렇게 참으면 내 맘이 아프잖아 오늘 밤엔 다 잊어줘요 살이 좀 있는 모습이 더 귀여워 엄마랑 동생이 널 말린다 해도 신경 쓰지 말아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냐 도대체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내 눈엔 지금 너무 완벽한데 살 빼지 마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영스위트 첫 곡은요. 소란의 살 빼지 마요로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닐 때 간단하게 먹는 걸 간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딱 그 저녁은 먹었지만 약간의 출출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든든하게 먹는 야식 말고 간단하게 먹을 만한 거. 저의 추천은 요새 또 귤. 제가 또 요새 귤에 빠졌습니다. 귤, 요새 달달한 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일을 좀 저녁에 먹으면 당분 때문에 좀 저녁에 먹으면 좋진 않지만 조절해서 먹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구마, 또 먹으면 안 됐다는 것만 얘기하긴 하지만 군밤도 좋아해서 밤도 얘기하고 딸기도 딸기철이라서 딸기도 맛있고요. 진짜 정말 진심으로 제가 요새 먹는 것들입니다. 밤에 뭐 고구마 말랭이도 되고요. 다 당만 높은 것들만 얘기하고 있네요. 조절해서 양 조절해서 조금씩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간식처럼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고민이나 뭔가에 빠지기 전에 조금씩 마음을 워밍업 시킬 수 있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녹음 전에 일단 목을 풉니다. 워밍업. 스케일 같은 제가 저번에도 영스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립트릴이라고 이런 것도 하고요. 이걸로 목을 풀고 또 이런 스케일도 하고요. 이런 걸로 목을 푼 다음에 가볍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좀 힘을 주지 않고 흥얼거리듯이 불러서 좀 목을 푸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워밍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하루의 전부는 아니지만 간식처럼 지금 이 시간을 즐겨주세요. 오늘도 하고 싶은 이야기나 여러분들의 신청곡 기다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는 K-POP 완전 정복! 캐나다 비욘세인 저와 브라질 저스틴 팀버레이크 우리 우주 조승현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우후! Lay no, something. 차를 아는 사람들의 something. Lay no, lay 더 업그레이드된 no, 신제품 Lay no,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 묻혀 골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파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오랑 맛은 노랑 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안녕하세요. 청년 피자를 사랑하는 태연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가끔은 담백하게, 오늘은 또 부드럽게. 가장 요즘의 탱스테이. 언제 어디서든 내 멋대로 내 맛대로. 저 태연이와 함께 청년 피자 한 판 하실래요?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청년 피자.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나는 매일 언제나 차담치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차담치킨 담담담담 밤에도 차담치킨 담담담담 밤에도 차담치킨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프리미엄 치킨 자연 담은 차담치킨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그거 알아? 서울사랑상품권이 더 좋아진다며? 응, 사용도 더 편해지고 혜택도 더 많아졌대. 근데 그동안 샀던 곳에서는 못 산다던데? 그럼 어디서 사야 하지? 머니트리! 구매도 사용도 이젠 머니트리로! 머니 머니 해도 머니트리 아이 공부는 저 이승기와 함께 I can do, I AI can do. 메타버스 교실에서 실사형 AI 튜터와 함께 빨간펜이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AI 학습. 지금 I can do를 검색해보세요. AI 공부 I can do. 빨간펜. 단 하나의 전망. 180도 파노라마 테라스. 360m의 스카이트랙. 인피니티 풀. 고농도 산소 시스템.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소지섭은 푹 빠졌습니다. 라군인 테라스 2차에 1533-3775 현대건설 시공 예정.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원쌈 보쌈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웬디의 영스트리트.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알려드릴게요. 완디 사랑하기, 완디 좋아하기, 그리고 완디와 함께하기. Today is 웬디.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콕 찝어볼게요. 요즘 완디가 꽂힌 건 Wendy's Pig. 지난주는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의 새해 풍습은 물론 다른 나라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나라별 새해 풍습에 대해서 얘기해봤죠. 여러분들의 흥이 문자도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0852님, 완디, 이 사실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강원도 정동진에는 1년에 딱 한 번 12월 31일에 12시 정각에 맞춰 돌아가는 모래시계가 있답니다. 모래가 다 떨어지기까지 1년이 걸린대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에이, 이게 1년이 걸려요? 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막 뭔가 12시에 정각에 맞춰서 돌아가는 모래시계라고 하니까 그 전에 한 11시 한 59분에 가서 그 마지막 모래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고 싶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가서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동진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언젠가 12월 30일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저일 수도 있어요. 네. 류혜고님, 완디, 경상도에서는 떡국에 간을 따로 하지 않고 두부와 고기로 만든 꾸미장 넣은 떡국을 먹어요. 꾸미장만 해두면 맹물로 먹어도 맛있거든요. 우와. 근데 진짜 류혜고님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저 이거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봤어요. 꾸미장에 대해서. 그 떡국에 대해서 경상도는 떡국을 이렇게 먹는다 해서 봤는데 이 두부 넣은 거 고기는 뭐 우리가 소고기도 넣고 뭐 하잖아요 떡국 먹을 때 그건 봤는데 두부를 넣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와 신기하다 두부를 넣어서 먹는구나 했는데 와 통했네 우리 류혜고님 와 이게 꾸미장이라는 거군요 오 신기합니다 저 두부 진짜 좋아하거든요 콩 두부 병아리 콩 강남 콩 콩이랑 콩 다 좋아하거든요. 좋아, 에, TMI. 좋아하는데, 와, 이렇게 한번, 제가 아직 떡국을 못 먹었는데, 설날 때 먹으면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Wendy's Pig, 오늘의 픽은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과학 지식입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요, 아, 제가, 그 요새 좀 날씨가 좀 춥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이제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콧물이 조금 흐르는 거예요 너무 더럽나? 콧물이 막 흘러서 콧물이 나 한쪽만 흘르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언니랑 얘기하다가 언니 근데 콧물이 왜 한쪽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말 얘기를 하다가 잠깐 언니가 코 한쪽으로 지금 제가 하늘 얘기할 거지만 사람은 주로 한쪽 코로만 숨을 쉰대 라고 얘기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야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 다음 웬디스픽을 해야겠다 우리가 살면서도 모르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웬디스픽이 제 콧물로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세상에는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과학 지식들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은 주로 한쪽 코로만 숨을 쉬어요. 정말 신기하죠? 콧살의 혈관은요, 4시간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는데 한쪽 콧살이 주기적으로 붓게 되어서 양측 코에 반복적인 코막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중 그 양측 코로 동시에 숨쉬는 시간은 몇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숨쉬는 사이클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면서 코 밑에 손을 대서 두 쪽으로 코와 이게 숨이 나오는지 한번 다 지금 하고 계실 텐데 한쪽으로만 숨을 쉰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누우면은 가끔씩 한쪽 코가 막히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젯밤에 코가 한쪽이 계속 막혀가지고 양쪽 번갈아 누워가면서 잤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인간의 재채기 속도. 이야, 재채기 속도는요, 놀라지 마세요, 시속 160km입니다. 와, 160km.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듣고. 초당 4m를 이동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시국이잖아요. 마스크를 쓰기도 했지만 그 재채기 할 때 방법이 있어요. 재채기 할 때는 꼭 코와 입을 가려야 해요. 그래서 이 우리 그 한때 유행했던 그 힙합 그 춤처럼 뭐 할 때 그 있거든요. 그 코와 입을 약간 가라 이렇게 나 뎁 뎁 하면서 뎁이라고 하죠. 뎁 하면서 재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대쪽 팔은 멀리 안 뻗으셔도 되고요. 그 한쪽 팔만 가리면서 재채기를 하시면 너무나도 좋다는 점. 네. 또 멍을 자주 때리면요, 얼굴이 커진다는 말. 어른들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멍을 때리면요,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그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요, 너무 자주 멍을 때리면 얼굴 근육이 굳고 또 지방이 쌓인다고 합니다. 얼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게 좋겠죠. 얼굴이 커지냐 창의력이 커지냐, 그것이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붓기 뺄 때 아이오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얼굴 근육을 많이 써야지만 얼굴 붓기도 많이 빠지고 얼굴이 안 커집니다. 지금 영상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코 밑에 손대보고 얼굴 근육 막 움직이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놀랐어요. 하마의 땀은요, 핑크색이에요. 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히포수도릭산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게 똑똑해 보인다. 다시 알려드려요. 히포수도릭산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외선 차단 외에도 체온 손실과 또 피부 건조를 방지하고 항균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또 제가 또 찾은 게 있는데 그거 아세요? 엄지 손가락의 손톱이 가장 천천히 자라고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이 가장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기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기가, 제가 O형이거든요. 모기가 O형의 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 이제 알아요. O형의 피의 구조가요, 꿀의 분자 구조와 닮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O형의 피를 잘 무는 거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수족냉증 있는 분들 지금 집중해서 들으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려면요, 양말을 신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족냉증이라서 발이 추우면 양말 신으면 땀나서 언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모자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왜 비웃는지 모르겠는데 몸의 열기 중이요, 그게 80%가 머리를 통해서 빠진대요. 그래서 머리를 따뜻하게 하면 발이 따뜻해진대요. 여러분, 네, 열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따뜻하게 하세요. 발이 춥다? 손 이렇게 발이 시렵다? 수족냉증이신 분들 빨리 모자 쓰세요. 앞으로 모자 따뜻한 거, 털모자 요새 많잖아요. 정전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머리를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비니 쓰고 뭐 추우신 분들 머리 모자 쓰고 주무세요. 예,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인 거는 아니지만 제일 처음 만들어진 알파벳이 뭘까요? 모르죠? 전 알아요. 저는 알파벳 A인 줄 알았는데 제일 처음 만들어진 알파벳은 A가 아니고 O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 더, 오리가 꾀꾀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꾀꾀거리는 소리는 메아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대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문자 남겨주세요. 머리가 끽끽거린 왜 나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Today's Wendy. 오늘은 Wendy Speak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과학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얘기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신기하면서도 아 너무 좋았던 Wendy Speak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미스테리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막 이런 거 하면은 뭐뭐뭐다 뭐 네모칸에 들어가는 거 맞추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오랜만에 그런 거 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네요. 네, 우리 완소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후기 문자도 궁금합니다. 우리 완소분들이 알고 있는 사소한 과학 지식도 환영하고 아까 제가 답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시다면 또 보내주세요. 샵1077 짬짜 50원 김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Wendy Speak 다음 주 픽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Scientist. Yeah. 왜 자꾸 날 연구해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왜 그렇게 각을 잴 사인 코사인도 아니고 밀고 당기는 게 내 스타일은 또 아니고 알아보다 말 거면 눈에 펄펄진 나만 좀 제발 넌 생각이 많아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쳐다보면 뭐해 제 시간 내 땀낼 시간 내 Better make a move Love. 그래 뭘 안 했어 그동안 나에 대해 다음 거 먹은 뭐야 So what's the next plan? 백날 연구해봤자 이런 식이면 failure 부단히도 바뀌어드는 내 맘은 못 풀어내고 넌 생각이 많아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들여다보면 뭐해 각질 시간 내 땀낼 시간 내 Better make a move Love ain't no science to me No license 머릿속 메고 고민할 So minus Don't try to be a genius Why so serious 맘이 가는 대로 맘이 시키는 대로 what you waiting for You got a crush on me You got a fall for me 사랑 같아서 이 돈이 무슨 소용 있어 useless 이런 바삭한 진이 답이 없어 재미있는 걸 너 왜 몰라 답을 몰라 설레였던 걸 너 왜 몰라 낯서 하나 빠진 것처럼 사랑하자 딱 하나만 나는 바보된 것처럼 Love ain't no science Need no one sense 연구해 빨리 빨리 충분히 You know about me Love ain't no science Scientist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영스가족 우리 완소분들은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경숙님 완디 이제 퇴근하는 중이에요. 전철 아닌데요. 지친 몸을 기대어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저도 그렇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겠죠? 그럴 거라 믿고 오늘도 웃어야죠. 아자 아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지친 모든 완소분들 지금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힘껏 마음껏 활짝 환하게 웃어봐요. 시작!

지난 시간 매사에 자신을 탓한다는 피님 사연을 듣고 해야 한다의 오류가 지나칠 경우 그럴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추론의 오류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서적 추론의 오류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하고 마는 경우를 일컫는답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하고 나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면 뚜렷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이 분명해 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나 분위기가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요? 마지막 인지 오류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음주치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저희 팬들 사이에선 웬디가 또? 그래서 전 하웬또로 불립니다. 게임에서 계속 지거나 죽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저희 팬들은요, 승현아 또 죽었니? 그래서 전 승또죽으로 불립니다. 저희의 TMI가 더해져 수다가 끝나지 않는 이 시간 K-POP 완전 정복. 웬디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2부 시작했고요. 캐자라 어라운드 우즈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즈입니다. 아, 우즈씨. 네네네. 승토죽이 뭐예요? 아, 승토죽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네. 그 라이브 방송을 한 네. 6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제가 팬분들이 게임... 먼저 나가셨을 것 같은데 뭐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게임을 또 그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죽을 때마다 승이 또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토죽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이렇게 전에도 막 제가 게임 얘기를 하면은 네. 물어보세요. 아, 당연히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죽을 수도 있고 그치, 그치. 그런데 이제 좀 자주 죽다 보니 아 게임을 잘 못 아 아니요 어 저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저 말 잘 안 했는데 끝 안 끝냈어요 말. 게임을 그러면 아 게임 잘하시죠? 저 잘해요. 어, 게임 에이. 되게 잘하고요. 아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되게 유명한 게임 중에 이제 롤이나 게임이 있는데 네. 근데 그 게임은 막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근데 뭐 축구 게임 이런 건 조금 아~ 잘합니다. 아~ 네. 어, 뭐 게임 뭐 아무튼 다 잘해요. 응. 게임 쪽은 아 올라운더인데 잘하시죠 우리 씨. 감사합니다. 6762님께서 우즈 MBTI ENFP에서 ENTP로 바뀌었다고 작년에 영세에서 말했잖아요. 네네. 지금은요 내 성격이 좀 변했나 느낄 때 있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ENTP예요 아직? 아 그리고 안 해봤어요. 아 그 이유를 안 해봤어요. 네. 생각이 좀 성격이 좀 변했나? 크게 막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주 씨는 뭔가 한결 같은 느낌이에요. 네. 어때요, 웬디님은? 저요? 네. 저 무조건 ISFP요. ISFP. 네. ESFP가 잠깐 왔다 스쳐만 갔어요. 아 잠깐 스쳐갔어요. 네. 정말 살갗을 약간 스쳐만 갔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MBTI 검사를 다시 하고 싶을 때가 네. 내가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을 때 하잖아요. 네. 없으면 없었어요? 그게 약간 스쳐갔던 느낌이 그때쯤에. 들었을 때 네. 아, 근데 나 진짜 외형적인가? 이래서 막 봤는데 ESFP가 나온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ISFP예요. 나는 그냥 아이다. 아이다. 네, 아이다. 아이다. 아직은 아이다. 아니요. 네. 그냥 평생 아이다. 네. 아직 어른 아니고 아이다. 아이다. 네. 아이다. 그렇습니다. 아이다. 난 아이다. 이가 되고 싶은 아이다. 아, 이가 되고 싶은 아이다. 아이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성격은 꽤 다르지만 꽤 잘 맞는 저희들과 함께 이 시간 즐겨주세요. 먼저 우리 캐자랄 퀴즈부터 풀어볼까요? 문제 주세요. 오늘은 아이돌 원조를 찾아라입니다. 우리의 항마력을 시험하는 애교송이 있죠. 오토캐송과 내꺼해송. 이 애교송들에도 원조가 있다고 하는데요. 캔디 리더라고 불리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아, 오늘은 아이돌 원조를 찾아라. 얼마 전 그 꾹꾹 깎아이요. 또다시 저희 그 항마력을 왜 이렇게 네.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 저는 우즈 씨가 이 노래 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송이랑 내 거의 송을 아신다고 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 정말 정말 잘 알아요. 아니까 한번 오케이 고. 네. 근데 네. 그것도 있어요. 우즈 씨. 제가 들은 건 저는 잘 아는데 이거 잘 아니까 고. 완디님이 잘 고 우즈 씨. 잘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 하나씩 해볼까요? 아, 어떻게 할까요? 하나 골라서 어떻게 송이나 내 거의 송 하나씩 해요. 그럼 나 그. 저가 그럼 어떻게를 할게요. 나도 양심 있으니까. 내 거 해를. 내꺼 했송. 네. 자, 해보겠습니다. 5, 6. 야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야 말고 오늘부터 내꺼 해.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아. 잠깐만. 네. 처음에. 야라고 해도 돼 했을 때. 네네. 뭐 괜찮았어요? 야. 라. 아, 다현. 그러니까 이게 현타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도 헛웃음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도 빡. 그렇죠. 그렇죠. 힘든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해도 네. 오케이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네. 뭐 야라고. 아니 처음에 야 할 때 야 라고 이래가지고 정말 모든 얘기가 현타가 왔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내 거의 송을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내 거의 송을 해야죠. 내 거의 송.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가요? 그러게요. 오늘부터는 내 거 해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다른 건가? 똑같은 거 아닌가? 제가 제가 지금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죠? 네, 그죠? 야 라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그게 내 거 해. 저는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이거 우지 씨 다 했다. 와! 에? 그러니까 저는 잘 알고 우리 완디님은 잘 하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럼 저는 어떻게 어떻게 그냥 할게요. 이 짧은 걸린 거 짧은 알겠습니다. 거 이제 내 거에 너무 길다. 알겠습니다. 네가 너무 좋아. 바이브레이션을 네. 많이 드시네요. 네.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왜 우리 항마력을 이렇게 테스트하실까? 근데 약간 나 진짜 고개를 못해 지금. 되게 신기해. 끝나니까 마음 편한 느낌 아세요? 아니 끝나고 심장이 너무 뛰어요 지금. 아 그래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 쉽다. 아 빨리 이거 힌트를 드려야죠. 좋아요. 네, 네. 자 이분이 일단 나이 저랑 동갑이에요. 94년생. 아 그래요? 네. 94년생이시고 그리고 일단 웃는 게 너무 예뻐요. 햇살 같아. 그렇죠. 약간 그런 별명이 있죠. 혼자만 컨셉을 모르는 것 같은 멤버. 맞아. 다들 시카 컨셉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쵸. 웃고 계시고. 사실 이것만 해도 다 주지 않았나 힌트를. 네 맞아요. 캔디 리더. 네, 네 맞아요. 캔디 리더. 그렇습니다. 아니 누군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오마이갓 뭐. 진짜. 그렇죠. 네. 진짜. 뭐 깜짝 놀랐어요. 오마이갓. 정말. 정말 이렇게 예쁘게 웃는 걸이 있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오마이갓이다 진짜. 오마이갓이고요. 그렇습니다. 다 드린 것 같아요. 다 드렸어요. 네, 다 드렸어요. 네. 저는 제가 또 효심이 가득하거든요. 아, 그래요? 또 네. 정도 많고. 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정답 받는 동안 K-POP 완전 정보 함께 해볼까요? 첫 순서는 차트 완전 정보! 오늘은 또다시 저희의 수다가 끊이질 않을 것 같은 리메이크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주씨 앨범에도 리메이크 곡이 있나요? 아니 뭐 리메이크 해보고 싶은 곡이라던가? 저는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아예 그냥 전곡을 다. 그래서 몇 곡 정도요? 뭐 한 5곡 정도 미니 앨범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언제 할진 아직 모르겠지만 좀 약간 그냥 기획 중인 것 같아요. 우주씨 근데 우주씨 진짜 바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아까 제가 약간 그런 거 느꼈어요. 이게 약간 제가 제일 해야 될 거 뭐냐면 끊임없이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 맞아요.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를 좀 아껴두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 노래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저 그 노래를 꼭 하고 싶은데 윤상 선배님이랑 조원준 선배님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너는 쉽다 말했지만 아 자 넌 쉽게 말했지만 맞아요. 넌 쉽게 말했지만 네, 맞죠. 맞아요. 넌 쉽게 말했지만 네. 그 노래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네. 나중에 윤상 선배님께 곡을 예, 예. 만들어서 일단 먼저 드려보고 괜찮다고 하면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노래 되게 보컬 톤도 그렇고 워낙 다재다능하시니까 우리 아이고 아닙니다. 우지 씨는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과연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메이크 곡에는 어떤 노래가 있을지 지난 2020년 설문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너무 설레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말보다 먼저 듣고 싶은 게 너무 큰 거죠. 맞아요. 네. 리메이크 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음악 주세요. 우주씨, 왠지 이문세 선배님 성대모사 해봤을 것 같은데요? 해볼까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의외로 좀 하시네요. 누군가의 학창시절 라디오로 하루를 채워준 이문세 선배님의 노래죠. 소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오혁씨가 리메이크했고요. 다시 들어도 좋은 리메이크 곡 3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 완디 지난 연말에 양희은 선배님과 한무대 섰잖아요. 어땠어요? 아 정말 행복의 나라로 갔다 왔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어요. 야 양희은 선생님 성대모사도 많이 하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선생님만의 독보적인 목소리를 표현했던 가을 아침을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했었죠. 다시 들어도 좋은 리메이크 곡 2위.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든든한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게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우주씨 요즘 아기들 이름 중에 로하가 참 많대요. 정준하씨 아들 이름도 로하고요. 그럼 정로하네요. 근데 전 더 좋아하는 로하가 있어요. 바로 아로하. 쿨의 노래를 배우 조정석씨 느낌으로 리메이크했었죠. 사랑을 뜻하는 아로하 영스가족 아로하 다시 들어도 좋은 리메이크 곡 1위입니다.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전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 좋네요. 네. 자, 이렇게 또 저희는 가사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보면서 항상 전에 나왔던 노래들을 보면은 가사가 되게 뭔가 약간 시처럼 맞아요. 되어 있어요. 저 옛날 노래들의 이런 가사들도 되게 좋아하고 감성도 너무 좋고 맞아요. 멜로디 라인도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 리메이크 하면 또 그 매력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뭔가 그게 뭔가 추억이 젖을 수도 있고 네. 또 저희 부모님 세대나 또 어른분들도 더 추억이 잠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리메이크 곡도 정말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영스 가족 완소들은 리메이크 곡 하면 어떤 기억과 노래가 떠오를지 만나볼까요? 네, 영진스님께서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할 때 소녀시대 팬들이 안 놀려! 라고 외치는 것도 너무 웃겼고 이승철님의 노래가 중년의 즐거움이라면 아. 소녀시대는 깨르르 깨르르 맞아. 소녀들의 즐거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안 놀려라고 하셨었구나. 저도 몰랐네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안 놀려! 아, 이러셨구나. 듣고 싶네요. 아,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 정말 네. 히트였죠, 히트. 아, 진짜 히트였죠. 네. 또 춤도 그렇고. 네,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리메이크 곡을 들으면 예전에 나온 걸 모르는 이제 친구들은 맞아요. 지금 이 노래가 메인 원래 노래인 것처럼 알고 원곡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리메이크 곡이었다고 하는 그런 맞아요. 즐거움도 좀 생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원곡 알고서 또 들어보는 네. 이게 원곡이구나 이런 곡이구나 하면서. 맞아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영빈님, 제가 아는 리메이크 곡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곡은 김경호 씨가 2003년도에 리메이크한 핑클의 나오입니다. 개미 두 마리 그 노래 아시죠? 김경호 씨만의 창법으로 바래왔던 상상처럼 어찌나 에너지 넘치게 록스타일을 부르시는지 내 마음속에 넘버원 김경호 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경호 선배님이 이거 리메이크하셨었군요. 저 몰랐어요. 아 진짜요? 김경호 선배님이 이걸 부르면 어떤 와 대박일 것 같은데요? 와 빠래 나도 지금 따라하고 싶은데 어떻게 따라해줘 그러니까 약간 엄청 머리 찰랑찰랑거리시면서 제가 요즘에 금지된 사랑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머리 약간 이렇게 넘기시면서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바래왔던 네. 와 신기하다.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꼭 들어봐야겠네요. 네, 네. 저는 또 도민구님께서 응답하라 1927 OST 서인국 정은지님의 All for You가 생각나요.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자주 듣곤 했는데 원곡자가 쿨이라서 깜놀했답니다. 쿨하면 와 여름이다 이렇게 신나는 댄스곡만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All for You 이것도 엄청 유명해졌죠. 또 아 이 노래 엄청 났죠. 네, 차트인도 네. 엄청 높이 되고 아마 맞아요. 1위 했던 맞아요, 것 맞아요. 그렇죠. 노래방 차트곡에도 그 막 실시간 차트인데 계속 1위였고 네,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듀엣곡 한다 하면은 이거가 무조건 또 있을 정도. 맞습니다. 정말 쿨 선배님 하면 와 여름이다 하고서 달려간 따라라란 그쵸. 하고서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프리가 또 유명했었죠. 네. 네. 또 하나 읽어볼게요. TAE0님 네, 내래 기억을 건넨 시간을 밴드 기프트가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영스 사부 로고송 주인공이라 관심이 많았던 밴드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렇게 다시 들으니 더 좋았어요. 쓸쓸하고 추운 감정을 잘 담아 불렀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 노래는 또 명곡이죠. 명곡이죠. 너무 좋죠. 길을 지나는 어떤 길을 지나는 쭈씨 이거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요? 저 노래방에서 자주 부릅니다. 노래방 말고도 네, 맨날 생각해요. 길을 지나는 어떤 이가 누굴까. 정말 딥하시군요. 우리 우주씨 네, 그분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 네. 역시 철학적인 짧은 머리였을까 긴 머리였을까 긴 머리였을까. 네. 모든 가사 역시 또 작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생각을 하고 우리 우주씨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 좋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소개된 대신 분들께 선물도 챙겨드리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 2024년 1월 19일부터 2주간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평화의 스포츠 축제를 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그대로 2024 강원에서 뜨거운 열정을 만나세요. 아 카드 단말기 안 가져왔다.

지나면 돼. Yeah. You got my back, 실컷 놀아볼래. Yeah, yeah, yeah, yeah,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요새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Young street, young street, young street. 룰루랄라. Young street, young street. 오늘도 난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영스위트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케이팝 완전 정보리 우주 조승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문자가 와있죠. 네. 0929님께서 두 분은 나만의 라면 끓이는 법이 있나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라면은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더 맛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스프의 맛이 면에 배어들고 면이 불지 않는다는 건데 두 분은 이런 카더라 하는 재밌는 얘기 들어본 적 없나요? 저는 라면... 끓이는 법 몇 개 있습니다. 오,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도 스프를 먼저 넣고요. 오, 스프 먼저 넣는 네. 분이시군요.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국물이 우린 다음에 면을 넣어서 저는 약간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집게를 가져와서 계속 위아래로 네. 이렇게 공기를 좀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풀렸다 싶으면 그대로 빼서 냄비 뚜껑으로 살짝 덮어주고 한 10초를 센 다음에 네. 그 위 여기 계란 넣고 10초를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먹는데 가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스프를 반만 넣어요. 네. 그리고 쌈장을 풀어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쌈장 넣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쌈장 풀어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쌈장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하고요. 뭐 야채를 썰어 넣을 때도 있고 채소. 아, 맞아요. 네, 뭐 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양파 넣어도 맛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을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저도. 네, 근데 라면을 먹을 때 저는 라면은 잘 못 끓여요. 오. 좀 맛있게 못 끓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라면을 잘 끓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그러면 사실 뭐. 주변을. 그쵸. 네, 제 방법은 그거예요. 아, 주변 분들을 라면을 끓이게 하는 방법. 네, 잘 끓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을 부탁한다. 잘 끓이는 사람이 있으면 잘 끓이는 사람이 끓이는 게 맞죠. 네, 라면은 네. 항상 뭐 얘기했을 때 거두는 분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맞아요. 내가 할게. 예. 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라면 잘 끓이시는 분들은 네. 프라이드가 나만의 라면 잘 끓이는 방법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라면 못 끓여? 야, 내가 라면 잘 끓여. 네. 야, 라면 줄게. 어렵지 않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너도 나도. 할 수 있어. 네, 그런 게 있어서 전 잘 끓이시는 분한테. 네. 갑자기 부탁해. 라면 먹고 싶네요. 라면.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수다가 한층 더 폭발할 시간이죠. K-POP 가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가사 완전 정보. 오늘은 어떤 노래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음악 주세요. 에이, 야. 어린 때론 어린이가 돼버리고네. 이 노래는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송민호의 이유 없는 상실감에 대하여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오한 느낌을 주는 노래죠. 네, 누구나 한 번쯤 느끼게 되는 상실감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며 6722님이 신청해 준 노래네요. 첫 가사부터 보면요. 우린 때로 어린이가 되어버리곤 해. 립스틱과 수염을 그린 것 같아로 시작하는데 네. 혹시 어릴 때 어른 흉내 내본 거 있으세요, 오주 씨? 저는 안경을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경 쓴 친구들도 있으면 약간 이렇게 빌려 쓰고 눈이 나빠지려고 TV 앞에서 막 그래서 맞아. TV 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눈이 나빠진 게 그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안경 끼는 게 그러니까 뭐 멋있고 그런 걸 떠나서 뭘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그런 거 어른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지금 눈이 나빠진 이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네. 다 보이거든요. 네.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는데? 뭐지? 막 이렇게 해서 잘 보이는데 안경을 썼어요. 아, 일부러. 네, 안경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뭔가 안경을 쓰고 싶고 그런 약간 어른을 따라하고 싶은 욕심이 어렸을 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스를 들으신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들으시거든요. 어린 학생들부터. 그렇죠. 멋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사실 뭐 궁금하면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뭐 있긴 하는데 나중에 약간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저는 후회하니까 여러분 안 보이면 보인다고 하세요. 네네.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맞습니다. 네. 또 한바탕 웃고 돌아온 방은 결계가 쳐있나봐 왜 또 사무쳐서 진지충으로 변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무리 속에 있다가 혼자 혼자가 됐을 때 이유 없는 그런 상실감. 네네. 반대로 또 무리 속에 있어도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이 있고요. 오, 맞아요. 무리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저는 더 비교적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차라리 어렸을 이게, 때. 네. 뭐 혼자 있을 때는 물론 뭐 둘 다 없는 경험은 아니지만 대부분 뭔가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은 외동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있다가 갑자기 뭔가 덩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 뭐 그럴 때가 또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약간 내성적인 친구들은 무리 속에 있어도 약간 그 외로움 같은 게 조금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내향적이거나 이러면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럴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올 때가 있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또 내 멋대로 굴고 나쁜 눈을 해. 반항심으로 채운 하루가 지면 자괴감을 덮죠. 라는 가사가 있는데 누구나 한 번쯤 사춘기 시절이나 권태기나 반항기를 심하게 겪지 않을까요? 우주 씨 혹시? 우주 씨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딱히 없었는데. 그쵸. 없었을 것 같았어. 네, 없긴 했는데. 왜냐면 고등학교 시절 때 계속 뭔가 하고 있었어요. 뭐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습생 생활을 했다든지 사춘기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나이에 겪어야 할 무조건 겪어야 할 것들을 못 겪으면 나중에 더 크게 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사춘기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약간 뭐 자아가 그쵸. 생기면서 네. 내 생각대로 하는 네. 것과 다른 삶을 살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안 찾아오면 나중에 더 힘들어하는 경험을 많이 봤어요. 맞아요. 20대 때 와가지고 뭐 그때 약간 뭐 사춘기 아니라 뭐 오춘기 막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사춘기 왔었어요.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우주 씨는 유학 갔었고 뭐 계속 그랬다 했잖아요. 전 유학 가서 사춘기 왔는데. 그래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냈어서 부모님이 이제 사춘기 제가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진 않았죠. 직접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같이 살았더라면 네. 얼마나 내가 많은 불효녀였을까. 그쵸.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유학 가서도 그랬지만 다행히 부모님과 뭔가 같이 있는 시간에 막 중2병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또 축구를 하고 있었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춘기라고 티가 났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싸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래서 지금의 레드벨벳의 웬디님이 또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요. 그건 너가 아니라 그걸 거쳐와서 그죠? 그럼요. 죄송합니다. 오주씨 삐딱해져 있네요. 아직 아니요. 5층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공부를 하다가 노래에 그때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죠. 장난이에요. 식은땀. 맞아요. 네. 네, 장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경험을 해서 지금의 저가 있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어떻게 진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추억을 꺼내보면서요. 이야기를 나눠봤던 시간이었어요. 네. 송민호의 이유 없는 상실감에 대하여 이 노래 저희 듣고 올게요. 어린 때론 어린이가 돼버리고는 립스틱과 수염을 그린 것 같아 일주일이 아닌 수년 전의 향수에 취해버리고 멈춰 제발 내일 컨디션이 괜찮길 바래 yeah. 계산 왜 네가 해 thank you 한마탕 웃고 돌아온 방은 결계 갇혀있나 봐 왜 또 사무쳐서 진지충으로 변해 아쉬운 취기를 전혀 지내통 화기록에 남기고 눈싸움으로 저 보름달을 이기고 나서야 분풀 뾰족한 말로 상처 준 그대일지라도 둥글게 안아줄 수 있는데 아니 안아줬으면 하는데 누구라도 그냥 남과 남으로 밤과 낮으로 이상하게 알다가도 모르겠지 아이러니해 아, 사이간 특히 티키타 가지고 받아 끝난 사이 같아 그냥 썸 Life is easy 막 어른다운 생각이란 걸 내게 잘 기다린다 말고 몰래는 온가지만 맥시멀리스트로 뜻하지 아야게 지도 없으면서 힘내라니 너나 들어 짠해 눈에 담긴 모든 것들이 울어 약과 술을 섞어 마셔버렸네 오늘도 불투명한 내일보다 투명한 내일이 더 힘들어 비싼 자켓인데 왜 이렇게 추워 뒤지겠네 이 없는 상실감에 미치겠네 말을 안 들어 머리가 시킨 일을 내 멋대로 굴고 나쁜 눈을 해 반항심으로 채운 하루가 지면 자괴감을 덮쳐 교족한 말로 상처 준 그대일지라도 둥글게 안아줄 수 있는데 아니 안아줘 누구라도 그냥 나 빈 공간을 두고서 나를 넣어두고 문을 잠갔으니까 아프고 아프고 아프고 아프고 아프죠 yeah. 이유 없는 상실감에 대하여 얘기할 땐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 것 같아요 송민호의 이유 없는 상실감에 대하여 듣고 왔고요 가사 완전 정복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파헤쳐볼 다음 노래는 뭘지 음악 주세요. 이 노래는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에이핑크의 덤더럼입니다. 그 전에 발표한 응응처럼 에이핑크 사전에만 있는 신조어인 노래 제목이었죠. 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덤덤한 척 했을 때 덤덤한 척 했지만 사실은 배가 아팠던 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며 인수정 씨가 신청해준 노래였습니다. 하루하루 밀어냈던 느낌 그때 퍼센트 표시 두 개를 합친 응응처럼 덤더럼도 웨이핑크가 직접 만든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 떠난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덤덤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걸 덤덤하다라고 하는 건가요? 신기하네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우주 씨도 혹시 우주 씨 노래 중에 특이하거나 네. 아니면 신조어를 쓴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나요? 근데 저는 좀 웬만하면 그런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 그러니까 만약에 듣는 걸로 이해를 못해도 보는 걸로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희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신조어를 쓰려고 하다가도 제가 신조어를 정말 많이 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네. 또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저 영스에서 많이 배워가요. 신조어. 저 뭐 그러니까 또 그거를 또 가사를 그걸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맞춰 쓰기도 좀 맞아 어려워. 어렵고 네. 잘 모르다 보니까 고운 말. 네. 우리 말 씁시다. 네. 맞습니다. 네. 가사 내용 살펴보면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걸 나를 위해 보내준다는 말이 직감은 두려워. 너무 참 잘 맞아서 라고 하는데 혹시 우주 씨 직감 잘 맞는 편이세요? 뭐 연인 사이 뭐 아니어도 그냥 일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저는 감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촉이 되게 좋아서 그 진짜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적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친구랑 있다가 뭐 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나한테 실수한 거 없니? 그랬는데 무서워. 안 했대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이제 믿어요. 그냥 믿는데 계속 감이 이렇게 이상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했냐 물어보면 이렇게 알아보면은 그랬더란 뭐 그런 촉들도 되게 세고 뭐 일하다가도 이거 하나 빼먹은 거 같은데라고 하면은 빼먹어져 있고 그런 좀 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면은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감이. 모르겠어요. 그런 감이 좀 되게 좋아요. 부럽다. 나 그런 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 근데 사실 솔직하게 생각하면은 필요 없는 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가끔씩 또 좋을 때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왜냐면 일할 땐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데 이 감이 안 좋으면 계속 생각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몇 번 맞다 보면 그럴 거야. 뭐 의심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없는 대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앞에서 덤덤한 척을 하는 것처럼 연애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좀 슬프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했던 적 있나요, 우주 씨? 전 있어요. 뭐 많지 않나요? 네, 있어요. 네.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힘들 때라던가 네. 그럴 때도 아무렇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 한데, 네, 그럼 과거형? 과거형? 네, 과거형으로. 아니 근데 뭐 사실. 뭔가 일을 하거나 하면 뭐 제 기분대로 표현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당연하죠. 뭐 사실 뭐 일상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럼 프로페셔널한 모습인 거죠. 그죠. 프로페셔널. 예. Yeah, 네. 프로페셔널. 아티스트. 아티스트다 우리는. 아티스트입니다. 멋진 아티스트다. 그래서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네네. 더 예뻐진 것 같아 속으론 더 아파라는 가사처럼 누군가에게 질투나서 배가 아팠던 적은요? 솔직히 저는 진짜 태어나서 그런 누군가 잘 돼서 배 아팠다라는 기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네.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저는 정말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잘 돼도 네. 아무렇지 않아요. 네 저도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그냥 뭐 잘 살고 있나 보지. 난 내 거 열심히 해야지. 약간 맞아, 이런 맞아. 편이에요. 내 거나 잘해야지. 내가 뭐 그 질투할 시간에 내 거나 네. 잘해야지. 뭘 네. 내가 질투하고 앉아 있나. 네. 물론 뭐 진심으로 막 축하해 줄 것까진 아니더라도 뭐 아니더라도 그냥 뭐 잘 되면 잘 된 거지. 맞아, 그냥 이런 맞아. 느낌이에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솔직함까지 더해진 에이핑크 덤더럼 가사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에이핑크 덤더럼 듣고 올게요. 정답!

웬디 영스 이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네. 이제 마칠 시간인 오지씨 영스 가족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또 겨울 너무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주말에 또 잘 쉬시고 또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부 끝곡으로는 우주 피처링 수민의 풀 들려드리면서 전 4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조금 불안해 녹았네 여자라는 게 안 믿기는데 저기 쟤들 봐 다 너를 쳐다봐 Hey baby 내 옆에만 있어야 쳐다보지 마 얘 내 거야 커튼을 걷어주면 입을 맞추고는 다시 내 옆에 내 워커 음악을 틀어 feels like I'm in heaven 어디에도 내 행복의 뜻은 너인 것 같아 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아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내 swimming pool 하루 종일 너는 여기서 하고 있어 누가 나를 바라볼 때면 I can do anything 날 미치게 만들어 넌 날 미치게 You're diving in my pool 파도 차 지고 있어 내 맘을 뻔뻔뻔뻔뻔 멈추질 못하겠어 내 맘을 너란 파도 아주 깊이 들어와 고정되어 있어 너에게 나를 믿어봐 너의 안하게 해줄게 우린 두 명 아니까 어떤 색으로도 채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더 깨질까 괜찮은지 내게 말을 해줘 You're driving in my pool 아침 10시 쏟아지는 겨울 신상 세상 편한 룸페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이 반쪽 선물할 때 곰기프트 곰곰이 생각했다 곰기프트 명절 선물도 곰기프트에서 준비하세요 판촉물은 곰기프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리스 축하 패트리스 1312 골라 먹침 패트리스 찜닭 대단한 갈비잖아 대갈 대단한 갈비 대갈 대단한 갈비 미친 가성비 확 빠진 거품 맛 좋은 고기 대단한 갈비 미친 가성비 대단한 갈비 대단한 갈비 꿈과 청춘이 만나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문화와 예술이 싹트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은빛 꿈의 날개를 달아줘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문화예술대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 야식 추천 메뉴는 한글을 레시피인데요. 바로 향긋한 부추와 야들야들한 어묵을 따끈한 밥 위에 올린 어묵 부추 덮밥입니다. 우선 어묵은 뜨거운 물을 끼얹어 기름기를 뺀 후 찬물에 헹궈 가늘게 썰어주세요. 부추는 3cm 길이로 썰고 양파는 채 썰어주고요. 깻잎을 반으로 접은 뒤 곱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물 4스푼에 고추장 1스푼, 간장 반스푼을 넣고 물엿을 조금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달군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뒤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고요. 양파와 어묵도 넣고 2분 정도 볶아줍니다. 양념장을 넣고 졸아들 때까지 버무린 후 부추와 깻잎, 참기름, 후추를 넣고 볶아서 밥 위에 얹어주면 어묵 부추 덮밥이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보며 비 오는 퇴근길, 남자는 서둘러 지하철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릴역이 가까워져 눈을 떴을 때 남자 앞에 놓인 노란 우산 하나를 볼 수 있었대. 안 그래도 우산이 없어 어떻게 집까지 가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남자는 대뜸 우산을 집어 지하철에서 내렸어. 역 밖은 여전히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노란색이었지만 우산을 펼치려는 순간 저기요! 그 우산 제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손잡이에 사인펜으로 그린 스마일 표시 있죠? 그 제가 그린 거예요. 여자는 지하철 극한에 우산을 두고 빈자리를 찾아다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찾으러 온 거라며 자신이 우산 주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했고 서둘러 우산을 찾고 돌아서려는데 남자가 얘기했대.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을버스 타는 데까지만 우산 좀 씌워줄 수 없겠냐고 말이야. 뭐 저도 바쁘긴 한데 그럼 그렇게 해요. 근데 그쪽이 키가 크니까 우산은 그쪽이 들어요. 됐죠? 함께 빗속을 걸으며 두 사람은 어색했지만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도 느낄 수 있었고 다음날 지하철역 앞에서 또다시 마주쳤을 땐 눈인사를 나누며 슬쩍슬쩍 서로를 바라보기도 했어. 그리고 무슨 용기가 생겼던 건지 여자는 불쑥 얘기했대. 저기 날도 추운데 커피 한잔 할래요? 어제 제가 우산도 씌워줬는데 커피는 그쪽이 사요. 다음에 또 우연히 마주치면 그땐 제가 살게요. 됐죠? 그 말 때문이었을까? 남자는 다음날 지하철역 앞에서 자꾸 두리번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어. 자신의 마음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얼마 후 여자 역시 누군가를 찾기라도 하듯 지하철역으로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남자는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럴 바에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는 게 어떻냐고 먼저 얘기했대. 그래요, 그럼. 사실 저도 그쪽에 가버렸을까봐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럼 오늘 커피는 그쪽이 사는 거죠? 가벼운 바람이 개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약간 비가 오면 그 우산에 옆에 좁잖아요. 성인 둘이 같이 한 우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정말 붙어서 걸어야 되는데 붙지 않으면 어깨가 젖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붙어서 딱 걸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 약간 두근두근 두근두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빗소리 때문에 잘 들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몽글몽글한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분은 다음에 만나면 그땐 자기가 커피를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우연히 계속되면 운명이 된다는 거를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게 지하철역에서 만나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그 우연을 만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 시간대에 그 사람을 한번 만났으니까 만나고 싶으면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갈 것 같은 설레이고 그 시간대가 그래서 계속 준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운명인데 처음 만남에서도 이 사람은 뭔가 운명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뒷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자꾸 우연을 기대할 바에 매일 같은 시간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자고 먼저 얘기를 한 남자분이셨는데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퇴근길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저희는 얼굴 보는 날을 조금씩 늘려갔고 동네에서 밥을 먹거나 맥주 한잔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고요. 동네 구석구석을 산책하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의 달달한 사랑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정말 차근차근 동네에서 밥을 먹고 맥주 한잔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공통점도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자연스러운 만남들을 통해 또 이렇게 인연까지 되고 연인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 ING. 아, Love ING. 좋습니다. 아, 달달한 사랑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길 바랄게요. 화이팅. 네. 우리 완수분들도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영수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모두가 기다려온 축제 두 배 더 강력해진 라인업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비스포크와 QLED부터 갤럭시까지 웨딩, 이사, 여행 등 제휴사 혜택도 풍성하게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세패를 놓치지 마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바삭 팝콘 그래놀라와 하나로 뭉쳐서 즐겨요. 고소한 맛도 건강한 맛도 언제나 즐거운 이 만남 팝콘 그래놀라. 팝콘 품은 그래놀라 포스트 팝콘 그래놀라. 청량리가 더 특별해집니다. 자연문화 쇼핑시설로 생활은 더 풍요롭게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으로 교통은 더 여유롭게 브랜드로 더 빛날 청량리의 비전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상업시설 동시오픈 문의 02-921-8800 현대건설.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 1월 11일까지. 지우야, 우동 먹자. 곰보리 끝내줘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한테 배웠지. 올겨울도 생생우동 하세요.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농심 생생우동.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저도 조금 그런 모진 말이 아니라 좀 싫은 소리를 좀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과장님이시니까 일을 할 때는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가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더라고요. 내가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싫은 건 싫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상대방도 알고 그거를 다음번에 그런 실수도 없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지 나 혼자만 맞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와니랜드를 찾아낸 우리 이규란 씨의 소원을 이뤄드릴게요. 오늘은 완 과장입니다. 같은 과장으로서 이 과장님 과장의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시죠. 그 팀원들을 한번 이끌어가 주세요. 성과가 안 난다 했을 때 뭐 팀원들을 다그치기도 해야겠지만 채찍과 당근을 고루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채찍 버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요. 예상 시간도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오늘 안으로 좀 끝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실력 알고 있어요. 오늘 안으로 끝낼 수 있는 실력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직원분들 너무 잘하니까 전 우리 직원분들 다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안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모두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당근 버전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 프로젝트 잘 되면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시원하게 회식 쏜다 쏜다. 예. 물론 저는 카드만 주고 떠날게요. 뭐 돼지 뭐 소 할 거 없이 드시고 싶은 메뉴로 드시면 되니까 우리 그 회식 날만 기다리면서 저 없는 제가 빠지는 카드만 있는 회식 날만 기다리면서 우리 프로젝트 잘 마무리해 봅시다. 화이팅! 네. 이렇게 우리 이 과장 완소 파이팅 합시다. 모두 화이팅! 이규란씨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규란씨에게는 영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스일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정승환의 눈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하루의 환상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완디. 안녕 BYE. I'm too